1인 내놔 긴장했다 끝판대자 We are bulletproof We are bulletproof What's up Bulletproof 이름은 정국 스케일은 정국 학교 대신 연습실에서 밤새워 춤을 추고 노래 불러내 너희가 놀 때